해가 멈춘 바지 예전에 어머니 하시는 말씀 절대로 돈 앞에 비굴하지 마라 예전에 아버지 하시는 말씀 절대로 돈 앞에 무릎 꿇지 마라 우리가 살면 몇 백년 살아 얼굴이 돈 앞에 아둥바둥 하나 우리가 살면 몇 백년 사나 얼굴이 돈 앞에 아둥바둥 하나 멍신 바지 예전에 어머니 하시는 말씀 절대로 돈 앞에 비굴하지 마라 예전에 아버지 하시는 말씀 절대로 돈 앞에 무릎 꿇지 마라 우리가 살면 몇 백년 사나 얼굴이 돈 앞에 아둥바둥 하나 우리가 살면 몇 백년 사나 얼굴이 돈 앞에 아둥바둥 하나 동동동동동 돈 타령하네 세상이 온통 돈 타령하네 동동동동